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언약의 여정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기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되짚어보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옥서 토론 니크리에이션 도토리입니다. 램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램넌트 보이스와 함께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토리를 함께해 주실 패널 K님 나와 있습니다. K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입니다. K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 저번 주 방송 끝나고 또 발표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일요일에 같이 얘기했다시피 문제를 하나 발견을 했었죠. 그 저희는 주일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램청자 여러분들은 모르죠. 네. 그 어떤 문제를 발견했던 건가요? 제가 항상 발표를 하기 전에 뭔가 이제 대본이나 아니면은 한번 어떻게 할지 쭉 써보고 네. 그거를 대충을 조금 적어간 다음에 좀 참고하면서 발표를 했었는데 네. 이게 너무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또 제가 새로운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또 그 노트를 보게 되면은 제가 어디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전혀 못 찾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좌표를 읽는 거죠. 찾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오히려 자신감은 생겼지만 그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맥이 끊기는 거예요. 발표하는 도중에. 그래서 근데 제가 원래도 예전에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 좀 깨닫게 됐죠. 그 부분을 원고를 미리 준비해서 발표할 경우에 이제 네.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네. 그 아마 램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뭔가 발표하거나 프레젠테이션 하고 할 일이 있을 때 원고 준비하는 분들이 아닌 분들보다 훨씬 많을걸요. 그리고 여기서 원고를 준비했다는 거는 그냥 뭐 몇 글자 써놓는 게 아니라 통째로 쓰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빽빽하게 이렇게 문장 단위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사합니다까지 쭉 써놓는 그런 원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를 썼을 때 글쎄요 그게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는 게 얼마나 있는지 사실 저는 되게 의문이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의문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모든 그게 다 원고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1, 2분짜리나 3분짜리 이내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5분만 돼도 그거 그렇게 안 될걸요. 그러니까 그게 대본대로 상황이 진행되지가 않죠. 일단 그렇지 않더라고. 네, 절대 그렇지 않고 그리고 원고를 다 쓴다는 얘기는 폰트를 되게 작게 해가지고 빽빽하게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걸 갖다가 원고를 보면서 읽는 순간 원고에 되게 집중을 해가지고 눈을 가져다 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이를 보고 계속 읽는 듯한 느낌을 주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이게 전혀 당당하거나 이런 느낌이 안 들겠죠. 아무래도 쟤는 그냥 국어책을 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준비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는 되게 힘들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그거예요. 영혼이 없어. 이걸 소울리스. 네, 소울리스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걸 쓸 때의 감정하고 실제로 앞에 서가지고 이야기할 때 감정선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쓸 때의 기분과 그 상태가 전혀 아닌데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려니까 그 상황 예측이 안 되죠.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원고대로 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래서 저는 원고를 쓰고 그대로 읽는다? 이거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저는 이제 뭐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간 건 아니었고 약간 요약본이었는데도 네. 전혀 눈에 이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이제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에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되게 좋겠죠. 저희 도토리가 이제 표현력 향상을 위해서 맨 처음에는 시작한 프로젝트였잖아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부분을 발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저도 그랬었고 많은 분들이 그런 함정에 빠지는데 본인이 발표를 해야 된다는 상황에 빠져가지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무엇을 듣길 원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배려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앉아있는 사람들은 상당수의 경우에 되게 좀 뭐랄까 그러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듣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왕 듣는 거 거기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거든요. 대충 듣다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발표를 할 때 앞에서 발표를 한 사람까지 안 듣겠지 이러면서 발표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그 시간은 그냥 날린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되게 그것만큼 힘들고 짜증나고 의미 없는 시간이 없는 거죠. 네. 뭘 얻은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왕이면 하는 거 저는 발표하는 거는 글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나 뭐 언제든지 발표하는 거 하나는 그래도 소울 없이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좀 있었다. 자신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발표 듣는 사람에게. 네. 일단은 제 자신한테 그게 예의예요. 그걸 준비한 제 자신한테 그게 예의고 그리고 그거를 들어야 될 사람들한테도 그게 예의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 좀 다른 성적을 약간 포기하더라도 발표 준비나 이런 것에 더 역점을 두고 많은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나요. 물론 거의 대학 성적 같은 거 보면은 발표가 한 1이면은 뭐 필기나 다른 게 한 3, 4이래요. 네. 그러니까 발표 준비라는 것에 이렇게 치중을 하는 게 학점 관리나 이런 것에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앞에 섰을 때 그냥 이 시간을 흘러보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그거는 진짜 내가 가진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눈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흘러보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전략도 생기고 그래서 뭐 언제든지 면접 상황만 와라 그럼 자신 있다 이런 마인드가 좀 자리 잡혔던 것 같아요. 그게 갑자기 왜 이렇게 면접 이야기, 프레젠테이션 이야기 이런 식으로 넘어간지 모르겠는데 일단 맨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케이닝과 그때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이걸 얘기하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도토리 방송을 진짜 하고 싶어 그거랑 일주일에 한 번 돼가지고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하는 거야.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으면은 한 두 번 하고 끝났을걸요. 도토리도. 이거를 꼭 할 필요가 없는 방송이니까. 그냥 옵셔널하게 생긴 건데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의미가 있구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정말 대본에 없는 이야기들도 술술 나오고 점점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앞에서 발표하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로 이거 전달하고 싶어.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대본 필요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얘기하고 싶은 게 속에 있으니까. 근데 대본이란 게 좀 있다라고 하면은 뭘 위한 거냐면은 너무 세지 않게. 그러니까 너무 3000포로 빠지지 않게 그래도 좀 가이드라인 그 정도로 좀 설정해 놓는 거지 그거 외에 수많은 원고들은 크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보통 A4용지 한 장 정도로 이렇게 그 정리하시는데 네. 큼직큼직하게 글씨를 쓰셔서 대충 요약만 하시고 내용을 요약만 하시고 막상 앞에 서셨을 때는 원래 생각했던 예문이나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게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해요. 그거는 어디든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진짜로 한번 정말 그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만약에 발표 준비를 해야 되거나 뭔가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은 대본을 준비하지 마시고요. 대본을 준비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로 뭘 전달해야 될 건지 차분하게 묵상해 보면서 대본 없이 한 두세 번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앞에 서면은 어떨까? 그 연습을 할 때도 되게 민망할 수 있지만은 그 어영부영 읽지 말고 진짜로 앞에 서서 발표한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롤플레잉을 하는 거죠. 연기를 하는 거죠. 진짜로 사람이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말을 할 때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걸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것인가 이걸 뭐라고 볼 것인가 이때 내가 빵 터지라고 한 말인데 빵 터질까 만약에 안, 빵 터지지 않으면 어떡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그냥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상은 해보고 한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정리를 해보면은 그럼 그게 사실 더 큰 도움이 돼요. 저는 그게 재밌었거든요. 내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해줄 때 또는 전혀 엉뚱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것 또한 그 상황에서 이렇게 빠져나갈 때 그 상황을 빠져나가고 뭔가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어낼 때 그런 것에 대한 좀 쾌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지금 소통이 돼가고 있는구나 이런 그런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여유가 생기니까 질문도 던져보고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 근데 질문 한번 던져보고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유익한 도토리 방송이네요. 유익하네요. 프레젠테이션 비법. 비법까지는 아니고 사실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니까 모든 것에 좀 그런 소울을 담는 그러니까 그게 소울을 담는 가장 좋은 방법 아 썸탐 때 제가 얘기했었죠. 눈 마주치는 거 안 들었어요. 죄송해요. 아니 그 K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냉청자 여러분들 K님도 냉청자지만 썸탐 때 얘기했었는데 그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아무도 눈을 안 마주쳐요. 다 교재만 쳐다보고 있어요. 선생님이 엄청나게 외롭겠다 싶었거든요. 그거는 또 거꾸로 해요. 만약에 더 심한 경우는 뭐냐면요. 선생님이 눈을 안 마주치면 더 심하겠죠. 발표자가 눈을 안 마주친다면은 그러면은 이미 앞에 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앞에다 세워놨다는 거는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좀 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앞에 청중들을 보고 무작위로 딱 한 명 집어가지고 아이 컨택도 해보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내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되고 일단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어깨가 펴지니까 어깨가 펴지고 고개가 들리게 되고 눈이 살아있게끔 되니까 아, 이 사람은 진짜로 뭔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느낌은 확실하게 될 거예요. 그거는 저는 발표 하나만큼은 학창 시절 때 그렇게 누렸던 것 같아요. 그게 뭐 방법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전 오늘 대본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 오늘 제가 책을 준비했는데 대본이 하나도 없어요. 영혼은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영혼은 가지고 오셨나요? 아 영혼은 있죠. 이게 도토리인데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인데 도토리. 제가 영혼을 안 들고 오겠습니까? 영혼과 마음만 들고 오고 지식은 놔두고 왔습니다. 오늘 포럼을 한번 거하게. 질문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면서 실시간으로 나오는 질문을 케이님과 같이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으로. 네, 질문도 안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 질문 있죠. 질문 있는데 그게 딱 정해놓기보다는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씩 질문을 던져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책은 진짜 말 그대로 언약의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의 여정에 거의 원조격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포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신자의 삶, 성도의 삶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포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책이 뭐죠? 철로 역정입니다. 네. 제가 예전부터 하겠다 했는데 드디어 꺼내게 되는 철로 역정. 영어로는 Pilgrim's Progress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필그림이라 그러면은 순례. 네. 그러니까 순례자의 길. 그렇죠. 순례자의 길 또는 뭐 순례자의 과정, 뭐 순례자의 여정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순례 그 자체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언제 쓰여진 책이냐면요, 1678년 17세기.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완전 옛날 책이네요. 완전 옛날 책이에요. 완전 고전이에요. 고전인데 이게 되게 지금도 읽기가 되게 좋아요. 전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얘기고. 그리고 되게 장편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동화적인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어른들도 읽기 좋고, 조금 말만 쉽게 하면은 아이들 읽기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 책은 어른들이 먼저 읽은 다음에 아이들한테 포럼을 하면서 같이 읽어가면은 되게 좋은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 책을 지은 사람은 존 버니언. 존 버니언. 네, 그러니까 버니언인데 이제 한국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존 번연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한국적인 이름으로 번연 씨. 번연 씨라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도 사정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책이 되게 오래됐잖아요. 네. 오래됐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온 것도 되게 오래됐어요. 언제 들어왔냐면요, 1895년도에 거의 가보기역 시절에 天류역경이라는 제목으로 그 번역된 발음도 힘들어. 天류역경이라는 그 당시 그 당시 한글 나란 말싸미 그 방식으로 그 제목으로 들어왔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파도 막 같이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서학이라고 했죠. 그 당시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그때 그 사파랑 같이 해가지고 이 성경의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번역돼서 들어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함께 번역돼서 들어왔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게 로컬라이징이 잘 돼가지고 민화로 그려졌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인공이 네. 이제 조선판 버전에는 갓을 쓰고 있고 막 댕기머리 하고 있고 그런 식인 거죠. 이제 다 우리가 보기에 친숙한.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게, 왜냐면은 여기에 주인공은 서양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가면은 흑인의 모습으로 그려져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 지역의 사람들한테 가장 친숙한 모습으로 그려지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곳곳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그리고 아마도,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추정치는 아니지만은 신학자들하고 여러 뭐 출판업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기독교 계열 소설이다. 기독교 계열 문학이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설 한 번쯤은 기독교인이라면은 꼭 읽어볼 법한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읽어본 적이 없죠? 네. 이거 혹시 강단에서 가끔씩 언급하는 거 들어본 네네. 적은 있나요? 그건 들어봤는데 근데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안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것 같아요. 이거를 읽어봤으면은 몇몇 장면들은 기억에 확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읽어봤네요. 되게 이렇게 몇몇 그러니까 포인트가 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되는 장면들이 있어서 그것들은 기억에 확 날 거예요. 아마 그런 기억이 없다면은 그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겠죠. 아마 강단 말씀에서도 이게 많이 나오고 뭐 거의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사실상 한두 번쯤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책이에요. 왜냐면은 너무 그 성도의 삶에 대해서 네. 비유로 너무 잘 묘사를 해놨기 때문에 뭔가 말하기 어려울 때 이 소설에 있는 내용을 끌어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참 이해하기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책이 성경은 아니지만은 성경을 되게 우화적으로 잘 풀어내서 그 이해를 도울 수 있게 그렇죠.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 언약의 여정이 무엇인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읽어보면서 한번 이 책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진짜 우리가 언약 잡은 사람 입장에서 한번 이 책을 비판적으로 읽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존 번연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 거지. 그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해석은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네. 성경이 아니고 존 번연의 일종의 포럼이자 서밋타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일종의 작품인데 근데 이제 한번 존 번연이 본 전도자의 삶은 어떤지 우리가 실제로 누리게 되는 전도자의 삶은 어떤지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거는 제가 책을 좀 설명하면서 네. 이제 그 이야기하도록 하죠. 첫 번째 질문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이니까 전도자의 삶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네. 이 책의 주인공은 크리스천이에요. 말 그대로 기독교인이 그 책의 주인공이에요. 네. 그리고 이 책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또는 성경에 비유되는 어떤 그 속성들, 캐릭터들, 그런 성격들이 의인화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연약함이라든지 뭐 속물근성이라든지 뭐 나태함이라든지 건방짐이라든지 막 뭐 교만함이라든지 막 순진에 빠진 그런 거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인물로 등장해요. 다 인물로 등장해서 이 크리스천이 천성에 가는 길에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등장을 하면서 그 이름값을 하는 짓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크리스천이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동시에 또 되게 크리스천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크리스천이 천성에 이른다라는 게 이 책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책이 원래 1, 2부로 돼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 1부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포럼한 내용도 그 1부 내용이에요. 2부는 뭐냐? 외전이에요. 이 크리스천이 가족이 있거든요. 아내가 크리스티나. 그리고 크리스티나. 네, 크리스티나. 아 설마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인 거예요?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이에요. 아. 아, 그러니까 아 지금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있는 줄 그냥 알았어요? 그냥 주인공이 크리스천이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네, 크리스천이자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직설적이에요. 되게 직설적이고 다른 뭐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였구나. 네 아마 한국판에는 뭐 기독교인 이렇게 번역돼 있는 것도 있고 뭐 천기도 이런 식으로 번역돼 그러니까 성을 넣어가지고 천시 하늘 천시에다가 기독해가지고 천기도 이런 식으로 번역돼 있는 경우도 있고 판본에 따라가지고 다 달라요. 어떻게 번역돼 있는지는 아무튼 뜻은 뭐다? 크리스천 말 그대로 그냥 기독교인인 거예요. 근데 아내 이름이 크리스티나예요. 크리스티나고 그리고 새 아들이 있어요. 새 아들이 있는데 이 크리스티나랑 새 아들이 2부에서 천성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1부에서는 크리스천이 먼저 천성으로 가고 크리스티나는 이를 되게 비웃어요. 천성에 가는 거를? 네, 당신 지금 미친 짓 하는 거다. 라고 비웃어요. 근데 2부에서는 깨달음을 얻고 이제 더 다이나믹한 방법으로 천성을 가게 되는데 2부는 좀 판타지에 가까워서 약간 1부에서 나올 내용은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2부는 그렇게까지 추천을 하지 않는 편이고 그리고 2부 내용이 2부라는 게 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 그래서 국내에 나온 책들도 거의 다 1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로역정 그러면은 1부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약간 에필로그 느낌으로 2부가 있는 건가요? 에필로그가 아니라 1부만큼이나 길어요. 2부도 1부만큼이나 길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조금 더 소설적인 내용에 치중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냥 못 다룬 이야기들 조금 더 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언약적인 삶, 전도자의 삶 이런 것을 다루는 거는 거의 1부가 아닐까. 1부만 봐도 충분하다. 충분하고 1부가 더 재밌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 책에 그 크리스천이라고 그냥 돼 있기 때문에 주인공 이름이 읽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은 자연스럽게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삶이니까 나의 삶이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크리스천은 이 크리스천이 원래 살고 있는 도시는 그러니까 멸망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장차 망할 도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오래된 판본에서는 장망성, 장차 망한다, 이 성은 그렇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이 장망성을, 그러니까 멸망의 도시를 다스리는 존재가 아볼론이라는 악마예요. 그러니까 악마가 다스리는 장차 망할 도시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이 살아간다고 느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네. 장차 망할 도시이지만 그렇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크리스천은 한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돼요. 어떤 책을 발견하게 돼요. 물론 그거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언약의 그 책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딱 발견한 다음에 읽은 다음에 깨닫게 되죠. 아, 나는 지금 죄의 길을 걷고 있구나. 우리가 사는 이곳은 곧 망할 성이고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야 되는구나. 라고 죄의 짐을 지고 괴로움에 빠져요. 번뇌에 빠져요. 그런데 크리스천 앞에 한 사람이 오죠. 이벤젤리스트. 전도자라는 사람이 오죠. 정말 이름이 이벤젤리스트예요. 진짜 아니 진짜로 이벤젤리스트예요. 약간 한국식으로 하면 김전도 씨 뭐 이런 거. 뭐 김전도 씨예요, 진짜로. 뭐 그러니까 그 성이 전시고 이름이 도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도자라고 진짜 번역이 돼 있어요. 이 전도자가 그 책의 내용을 해석을 해 주죠. 여기서 나가서 좁은 길을 따라서 천성으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를 비웃는 아내를 떠나고 가족들도 다 떠나고 천성을 향한 여정을 시작을 해요. 그게 바로 철로 역정이에요. 근데 천성이라는 게 천국을 향한 길인 건가요? 아니면 구원을 향한 길인 건가요? 둘 다 의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순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천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곧 그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천국에 해당되는 그런 이미지로 묘사돼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천국에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게 거기 들어가자마자 이제 이미 와 있는 다른 순례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막 이 갓 들어온 이제 기독교인들을 환영해주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많은 의인들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거기 안에는 악인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천성 자체는 천국을 의미하긴 하죠. 그러면 거기 갔다는 순간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건 소설이니까 그냥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소설적인 그런 걸로 묘사가 되는 알겠습니다. 거고 이제 이게 실존 인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묘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이미지를 묘사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뭐 죽음을 통해서 가는 우리가 그러니까 영혼이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 그 여정을 떠나는데 마지막에 천국에 이르기까지 어떤 역정을 겪게 되는가 그 중간 내용이 사실은 핵심. 네,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질문하면 사실 존 번연이 어떤 마음으로 이거 썼는지 그건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그냥 듣고 제가 좀 생각해 보면 그래요. 크리스천은 장망성을 빠져나간 순간 이미 구원은 받았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간 순간 이미 그 구원은 받았다. 왜냐하면 멸망의 도시에서 빠져나와서 그 멸망에 같이 휩쓸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중간에 역정들이 있거든요. 중간에 수많은 여정들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천성에 이르기까지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죠. 겪게 되는 일들. 그것들이 진짜 이제 전도자의 삶,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해당된다라는 그런 의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크리스천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천성에 이르렀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 책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성, 여기서의 천성은 진짜로 천국이고, 그리고 이미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왔을 때 구원은 받은 거 아니겠는가 라는 그런 개인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은 한 번에 완성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이 크리스천이 가는 길에 어떤 것들을 만나게 되는지, 그게 진짜 다이나믹해요. 정말로 다이나믹해요. 일단 맨 처음에 만나게 되는 요소가 약함이에요. 약함이 사람이에요. 위크니스가 사람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마찬가지로 멸망의 도시에 살던 사람인데, 그런데 크리스천이 빠져나가자마자 말리려고 뛰어와요. 말리려고 뛰어왔다가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크리스천이 아니야 거기 망해, 그러니까 아, 그런가 하고 다시 막 이렇게 가는데, 그 이제 그럼 같이 가야 되나, 천성으로 가야 되나, 그러다가 이 둘 앞에서 절망의 수렁이라는 지역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지역이 등장을 해요. 수렁과 같은 곳인데 여기 늪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빠져 들어가면은 이게 잘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도 여기서 죽을 뻔해요. 그러다가 이제 약함은 약하니까 여기서 그냥 도망쳐 버리죠.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헬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헬프. 도움. 도움 씨가 등장해서 말 그대로 크리스천을 도와주죠. 근데 저는 여기서 그 좀 느낀 게, 이게 사람이므로 안 되는 절망의 수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하는 그런 절망의 수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빠져나가는 것도 그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신다 라는 걸 저는 여기서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절망의 수렁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걸 다 얘기하면 너무 끝이 없고, 몇 가지 그냥 그 중요한 사건만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할게요. 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이제 절망의 수렁을 지나서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이제 좁은 문. 좁은 문을 가게 되는데, 근데 여기 이제 되게 평범한 그런 관문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는 바알세불의 그 궁수들이 막 화를 쏴요. 그 지나가는 그. 예, 네, 그 성으로 오려는 사람들한테 막 화를 쏴대요. 근데 크리스천도 거의 맞을 뻔해요. 거의 그 활에 맞을 뻔했는데, 여기서도 그 좁은 문을 지키는 사람이 구해줘죠. 크리스천 구해줘서 이끌고 들어가죠. 이끌고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구원이라는 담을 지나게 돼요. 아, 구원은 이때 받는 거구나. 맞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담을 지나요. 크리스천의 구원이라는 담을 지나고,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담을 지났는데 그 십자가를 만나게 돼요. 구원이라는 담을 지날 때 십자가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나면서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올 때 지고 있던 게 있거든요. 네. 계속 지고 있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죄의 짐이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십자가를 지날 때 벗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벗은 다음에 나오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아까 지나가지 않았네. 아, 좁은 길은 좁은 문이었죠. 그러면. 아, 좁은 문. 네, 좁은 문이었고, 그 좁은 길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서 이제 좁은 길을 지나면서 이게 좁은 길이 그러니까 좁은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갈래 길이에요. 그러니까 삼거리예요. 삼거리인데 두 길은 가게 되게 편하게 생겼어요. 누가 봐도 여기는 좀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좁은 길은 좀 말이 안 돼요. 너무 가파르고 이게 올라갈 수가 없을 것 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크리스천은 이미 성경에서 읽었기 때문에 그 길만이 천성에 가는 길을 알고 있거든요. 길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좁은 길을 통해서 천성에 가라고 전도자가 애초에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좁은 길로 이제 들어서게 돼요. 근데 나머지 두 길이 뭐냐? 나머지 두 길은 그러니까 진짜 딴 데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의 길의 이름은 파멸. 나머지 하나의 길의 이름은 위험이에요. 그리고 여기 들어선 순간 생명을 잃게 돼요. 여기 들어선 순간 이제 그 생명을 잃게 되고 그리고 이때 크리스천 옆에 그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하거든요. 네. 그게 한 사람의 이름은 허리어식. 그러니까 허리. 그러니까 그 허리라고 하고 한 사람의 이름은 위선. 네. 이 둘이 각각 파멸하고 위험으로 들어서게 되죠. 물론 네, 그 둘은 그 이후로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선 다음에 나오는 곳이 아름다움의 궁전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매우 아름다운 궁전인데 그 앞에 사자 두 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 두 마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거의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 아니냐 하고 보는데 정신 차려서 보니까 묶여 있어요. 사자 두 마리가. 그러니까 짐승 두 마리가 묶여 있어서 딱 바로 앞까지만 올 수 있고 순례자들 바로 앞까지만 올 수 있고 절대 상하게 하지 못해요. 절대 순례자들을 건드리지 못해요. 크리스천을 건드리지 못해요. 약간 게임 같은. 그러니까 게임 같은 요소가 있어요. 게임 퀘스트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정신 차려서 그냥 원래 가던 길 쭉 가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좀 무서울 뿐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용기라는 것을 알게끔 되고 그러면서 그 아름다움의 궁전을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안에서 잠깐 쉬면서 전신갑주를 취하게 돼요. 진짜로 전신갑주가 맞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검을 하나 지워주거든요. 네. 검을 하나 딱 지워주는데 그 검의 이름이 Holy Spirit, 성령이에요. 성령의 검 말씀.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그 뭐 완전 무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서는 곳이 겸손의 골짜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겸손의 골짜기에서 바로 멸망의 도시 주인이었던 아볼론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아볼론이 악마였죠. 이 악마가 크리스천을 위협을 하죠.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상대니까 크리스천이 순간 아 도망쳐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뒤로 돌아서 도망쳐야겠다. 근데 그 크리스천이 완전 무장을 했는데 이 갑옷의 특징이 뭐냐면은 앞은 완전히 안전한데 뒤가 비어있죠. 이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뒤로 등을 보이는 순간 죽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안전하죠. 그리고 이 검은 되게 짧아가지고 그래서 그 앞에 가가지고 찔러서 이겨야지만 이걸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냐? 뒤돌아서지 말라. 정말로 시험과 그거 앞에서 뒤돌아서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볼론과 싸워서 이겨요. 이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사망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는 진짜 뭐 위험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정말 뭐 큰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야 다윗도 여기서 죽을 뻔했대 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도와줘서 살았어 라고 하는 그 사망의 골짜기가 등장을 해요. 그 사망의 골짜기가 실제로 다윗의 시편에 존재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를 아니하심이니라 하는 것 갖다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망의 골짜기를 실제로 만들어놨어요. 이 책 안에서. 그래서 그 사망의 골짜기를 이제 진단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망의 골짜기엔 막 수많은 위협이 존재하고 정말로 게임 퀘스트 마냥 진짜로 뭐 막 용들 날라다니고 막 막 진짜로 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허영의 시장이란 곳으로 들어서게 되죠. 그러니까 그 허영의 시장은 이게 누가 만들었냐면은 아볼론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론이 여기로 기독교인들이 지나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기독교인들이 지나간다는 걸 알고 이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여기서 묶어놓기 위해서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안의 모습을 보면은 말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니까 온갖 음란한 짓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대가로 그 음란한 것들 그리고 또 막 문란한 것들 쾌락들 이걸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것들이 영원한 가치들이에요. 뭐 하나님의 나라 뭐 명예 그리고 영생 등을 팔아서 쾌락을 사는 곳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이 그러니까 악마가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이 허영의 시장 여기서 되게 크게 진짜 가장 큰 위기를 느끼게 돼요. 크리스천은 가장 큰 그 위기를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성주가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을 내리거든요. 크리스천한테. 크리스천은 사형을 내리고 그리고 거기서 겨우 빠져나가거든요. 여기서 제일 이제 큰 위기를 느끼게 되고 그 이 허영의 시장에도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옛날에 이곳의 상인들이 예수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팔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사고 가더라. 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허영의 시장에서 결국에는 이제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여러 곳을 지나가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퓨라에 이르러서 천성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에 들어가 있죠. 이게 어느 지역에 언제 등장하는지 그 순서는 좀 많이 헷갈리는데 네. 근데 아무튼 그 이 안에서 그러니까 벌어지는 일들은 그 사건은 되게 너무 인상적이에요.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들어보니까 약간 완전 반대의 거지만 신과 함께 생각나는 것 같아요. 영화. 신과 함께? 네. 그 원래 웹툰이잖아요. 주호민 작가님.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영화, 네, 만화책 조금 보고 영화로 봤는데 네. 그거는 이제 뭐지? 사람이 죽어가지고 뭐 천당을 갈지 지옥을 갈지 네. 그거를 결정하는 와중에 뭐 이런 어떤 위기들을 만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약간 생각이. 신과 함께. 막 화살 던지고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것도 나름 사후 세계 그거를 좀 표현한 그런 작품 중에 하나죠. 그 관점은 완전히 다르죠. 네, 완전 다. 네, 관점은 완전히 반대죠. 물론 그러니까 반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걸 배제해 놓고 우리가 민간설화나 불교 등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으로 사후 세계를 바라봤을 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인간의 도덕과 윤리로 판단되는 그런 맞아요. 것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죽음 후의 모습은 어떻겠는가라고 바라본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과 함께도 전 재밌게 봤었는데. 네. 근데 그 뭐지? 그 각각의 이 여기를 통과 못하면 그 각각의 스테이지에서 남게 되잖아요. 남게 되죠. 근데 그 묘사가 너무 영화에서 네. 너무 이렇게 진짜 지옥에 지옥에 가면 저렇게 될까? 이러면서 너무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근데 그게 끝나지 않는 약간 그런 걸 보여주는데 너무 약간 딱 충격을 철로역정은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와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되게 이 과정을 조금 더 비주얼라이징 조금 더 잘 이렇게 해석해서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신과 함께랑 좀 다른 부분은 되게 많죠. 실제로 내용을 보면 일단은 그 뭔가 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묘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사실을 좀 전달하려는 그런 것에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것에서는 좀 비슷한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신과 함께랑 제가 좀 느낀 차이는 뭐냐면은 신과 함께는 그 개인의 캐릭터 개개인의 캐릭터랑 그게 되게 강조가 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에 따라 가지고 그 사건이 결정이 되고 네. 그리고 결국엔 캐릭터 중심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크리스천은 캐릭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경 설정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이 크리스천인 사람의 그냥 본인을 갖다가 대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크리스천 자체는 정말 특별한 캐릭터 자체가 없거든요. 대신 특별한 캐릭터가 존재하는 사람들은 주변 인물로 딱 등장을 하죠. 그래서 막 뭐 되게 수다 떨고 막 그 그냥 말은 막 짓거리는데 아무 실속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되게 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정말 이속만 생기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주변 사람들의 속성으로 존재하면서 그게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될 수많은 일들이다 라는 거를 묘사를 하기 때문에 신과 함께보다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있는 삶에서의 일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신과 함께는 완전히 사후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후세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본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은 이건 서술 방식에서 그냥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판타지처럼 묘사가 되는데 판타지 같은 느낌이 거의 안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중간중간에 몇몇 묘사들은 그리고 캐릭터들이 그냥 그 이름을 그대로 들고 나오기 때문에 뭐 소망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을 그대로 들고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보는 순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지 이게 어떤 뭐 다른 생각이 안 되거든요. 제가 이걸 읽지 않았다 했잖아요. 네. 그리고 설명을 들으면서 뭔가 나의 지난 그런 어떤 그런 여정 나에게 맞던 그런 문제들 막 이런 게 떠오르면서 진짜 그냥 듣기만 해도 뭔가 내 이야기인 것처럼 약간 이입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읽으면서 사실 그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내 시간표는 어디일까? 그리고 사실 다 짬뽕인 것 같은데 지금 내 시간표는 어디에 있을까? 라는 것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살면서 그거를 그냥 풀패키지로 다 겪어야 된다는 걸 수도 있겠죠. 우리는 되게 기쁨의 성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절망의 늪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은 죄의 짐을 그대로 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그거를 겪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언약의 길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일생 동안 누려야 될 언약 여정이다 라는 거로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좀 붙잡았던 것 같아요. 네. 중간중간에 아마 이게 장소만 들어도 언약 여정이 생각이 나는데 중간중간 이제 만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이 크리스천이 만나는가 그 얘기 들어보면은 그러면은 더 와닿을 거예요. 정말 캐릭터들이 너무 잘 이제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그러니까 인상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3인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명은 순진함, 그러니까 한 명은 나태함, 한 명은 교만함이에요. 이 세 명이 그러니까 그 계곡, 그러니까 그 겸손의 계곡이었나? 그러니까 그 겸손의 골짜기인가? 거기서 묶여 있어요.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자면 얼어 죽으니까 크리스천이 이제 그걸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크리스천을 훈계해요. 한마디씩 다 돌아가면서 훈계한 다음에 다시 자요. 묶여있는 상태로.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 결론은 죽는다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결론은 죽는단데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말에 속아가지고 그 골짜기를 빠져나가지 못한 사람들도 존재를 하는 거죠. 존재를 하는데 크리스천은 여기서 빠져나가죠. 그 캐릭터들도 되게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게 제 마음속에서 하는 얘기들인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하는 얘기들을 한마디씩 딱 하고 그게 너무 와닿는 그게 있죠. 무슨 말인지 뻔하죠. 순진한 사람은 순진한 얘기를 했고요. 나태한 사람은 나태한 얘기를 했고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얘기를 해요. 근데 셋 중 어느 것도 그게 아닌 거죠. 그리고 그 되게 그러니까 그 속물이 있어요. 되게 좀 그러니까 절망의 수렁에서 크리스천이 이제 도움의 도움을 받아서 헬프의 도움을 받아서 빠져나오잖아요. 빠져나오는데 그 앞에 이제 속물이 등장을 해요. 네. 근데 만나자마자 한 소리가 너는 누구 말을 믿고 거기 가는 거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니 그 두루마니 하나랑 그 전도자라는 사람 이벤젤리스트라는 사람의 말 한마디를 믿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냐. 그리고 그 죄의 짐이 진짜로 그걸로 지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알려줘요. 자 여기 도덕마을이란 곳이 있어. 속물적이야. 윤리마을이란 곳이 있어. 거기서 죄의 짐을 벗어 던질 수 있어 너는. 죄의 짐을 조금씩 조금씩 거기서 열심히 도덕적인 행동을 해서 내려놓는 거야. 종교네요. 종교죠. 저는 그게 되게 저는 거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서 누려야 될 도덕적인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는 크리스천이 넘어가요. 거기에 한번 넘어가요. 그래서 도덕 마을로 가는데 가면 갈수록 짐이 늘어나는 거예요. 짐이 점점 늘어나서 그래서 오도가도 못할 지경에 이르는데 그 상황에 전도자가 다시 등장하죠. 이벤젤리스가 다시 등장해서 다시 리셋되죠. 원래 상태로. 그래서 살아나게끔 되죠. 그리고 전도자가 한마디 하죠. 그 사람 맨날 그런다고. 그 속물이란 사람 맨날 그 순례자들을 속이고 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가는 중에 종교로 빠진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짐을 벗지 못한 상태로 종교로 빠져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그러니까 이 속물이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되게 설득력이 있는 게 죄의 짐인데 정말로 그냥 그 천성을 향해 나아가기만 한다고 그 죄의 짐이 벗어지느냐 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죄의 짐은 십자가랑 빈 무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 그걸 만났을 때 그때 완전히 벗어지거든요. 그 뒤부터는 죄의 짐을 짓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속물이 하는 얘기는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러면은 대충 살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거기서 하나 좀 질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쩌면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케이님은 또 무슨 의견 있으신가요? 이거 약간 저희가 저번 주에 했던 포럼이랑 이어질 네. 수도 있는 그래서 질문으로 준비했어요. 저는 뭐 도덕적인 거나 그런 뭔가 행위? 이런 것들이 메시지에서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냥 하나의 조금 전도를 위한 수단이지 않을까? 그것이 전도에 도움이 된다면은 뭐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런 윤리적인 거나 뭐 정말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들 그런 거를 그렇죠. 바라는 거는 그냥 종교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기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거지.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1순위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도에 도움이 된다면 그냥 도구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지금 단계에서 저는 하나님이 왜 이 방송을 주시고 저한테 왜 이런 시간표를 주셨을까? 사실 그걸 기도하면서 이 속물도사의 이야기를 좀 따져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책 안에서 되게 좀 동화스럽게 묘사돼서 아 틀렸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사실 잘 따지고 보면은 맞는 얘기를 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네. 얘기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같죠. 근데 이 인물의 모티브가 누구냐면요 목사님이에요. 존 번연이 책을 쓸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존 번연이 그걸 까기 위해서 속물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이 사람의 캐릭터를 지어놨어요. 목사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존 번연과 이야기했던 그 목사님이 실제로 이 속물의 대사를 그대로 했던 거죠. 그거를 받아 적은 거죠. 어떻게 보이나 봐라 라고. 그러니까 되게 그게 그러니까 우선적이 돼야 된다는 게 있는 거죠.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다락방 전도운동도 오직 그리스도로 출발했던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쭉 나왔던 그런 운동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감화받고 거기에 이제 구원을 받고 거기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점점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 중에는 점점 뛰어난 사람들, 엘리트들 그리고 또 렘넌트들 중에서도 이제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렘넌트들이 점점 사회에서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게끔 되는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위치에 올라가 있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구성하는 사람들 내에도 편차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위치로 봤을 때. 사회적, 도덕적 어떤 뭐 여러 가지 위치로 봤을 때 편차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뭔가 다른 기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렘넌트다운 건 어떤 거야?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와우 이 사람은 렘넌트야 라고 이야기를 해 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렘넌트인가요? 하나님 자녀된 그렇죠. 사람 네, 하나님 자녀된 사람이고 그리고 남은 자라는 의미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렘넌트라는 말을 갖다가 엘리트라는 말과 혼용해서 쓰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답다라는 말을 되게 본인들이 생각하던 어떤 도덕 윤리적 가치, 어떤 그 좀 잘 나간다 싶은 가치들과 묶어가지고 이것이 갖춰졌으니까 얘는 렘넌트야. 얘 렘넌트답게 응답을 받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지 못한 아직은 그 응답을 받지 못한 그 단계의 렘넌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본인들은 응답 못 받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속물도사가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렘넌트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 거냐 이거죠. 아니야, 그거는 속물이야. 나는 오직 믿음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이 천성을 따라가겠어. 이런 믿음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아 맞아, 교회에서도 저 형, 저 누나, 뭐 저 언니, 저 오빠 보고 아 렘넌트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도덕적으로 실력적으로 갖춰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죄의 짐을 늘려나가는 건지 그 두 가지 중 하나가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K K님이 생각하는 랩런트는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 그 랩런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근데 저도 약간 알게 모르게 랩런트면 엘리트 혹은 지도자 그런 이미지가 계속해서 뭔가 저도 모르게 좀 각인이 되어졌다고 할까요?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좀 계속 보여지는 랩런트 그것만 랩런트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진짜 랩런트 그게 아니어도 상관없는 그러니까 그걸 가져도 상관없는데 아니어도 상관없는 그 과정에 있는 랩런트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까마득히 몰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지금 우리 전도운동에는 그 자리에 가서도 정말 랩런트답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그 증거를 나타내는 랩런트들이 있고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자리에서 정말 랩런트답게 행동하는 그런 랩런트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간 단계에서 가진 사람들이 은연 중에 가진 거 드러내려고 하든지 그리고 못 가진 사람들이 가지려고 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이제는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한번 우리가 가는 언약의 여정은 어떤 길인가? 도덕 마을로 향하는 길인가? 아니면 천성으로 향하는 길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거를 점검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속물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 그때 제일 제 마음속에 질문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저도 은근히 진짜로 자격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랩런트가 되기 위한 자격을 많이 강조했던 것 같거든요. 뭐가 갖춰지고 뭐가 갖춰지고 어떠한 규모가 있고 그거를 생각을 했는데 그 규모는 정말 시간표가 될 때 이유가 있으면은 그냥 갖추게끔 되는 거고 정말로 그 자리에 가게끔 되는 거고 그 전에 우선순위는 내가 천성에 먼저 가는 거다. 천성에 가면은 도덕마을에 있을 것들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그 방향을 놓치고 조급하게 도덕마을로 가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네요. 저는 그렇게 붙잡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속물을 통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만나는 인물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인물이 그 이제 허영의 시장을 빠져나간 다음에 네. 기껏 거길 빠져나갔더니만 사총사가 등장을 해요. 그 사총사가 사총사 이름이 다 한글판 기준으로 첫 번째는 사심 사리사욕 첫 번째가 사리사욕 두 번째가 물탐무욕 그러니까 물질욕 세 번째가 그 배금배전 그러니까 금전이에요 금전 금전을 그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자린고비 구두쇠 사총사가 등장을 해요. 네 명의 특징을 다 모아놓으면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싸울 것 같은데 물질을 탐하고 아 그죠 그 네 명끼리도 싸우겠죠. 물질을 탐하고 금전을 탐하고 그거를 꽁꽁 아껴두는 그 사람의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크리스천을 만난 시점이 이제 화요일 시장을 지나서 만나요. 만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순례의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가는 사람들인데 가는 내내 이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천성에 가는 이유는 거기 가면 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길을 가는 이유는 뭔가 거기 가면은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동화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대놓고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해요. 대놓고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완전히 야 진짜 속물도사보다 더한 속물들이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근데 크리스천이 이때는 정말 완벽하게 논박을 하죠. 논박을 하고 그리고 막 아 여긴 이득이 없네 하고 가버리죠. 가버리고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은 대마의 금광이라는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대마는 바울하고 같이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자기 갈 길로 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떠나고 이제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다라고 표현이 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대놓고 그렇게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마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그 대마의 금강이라는 곳에 이 사총사가 가게끔 되죠. 그리고 그 후로 소식이 없죠. 죽었나요? 알 수 없죠. 행방불명이죠. 거기서 뭐 무엇을 얻었을지 알 수 없지만은 대마의 금강이라는 곳으로 가게끔 되죠. 근데 그 대마의 금강이 내려오는 전설은 그거예요. 일단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사지가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너덜너덜. 그리고 그 금강 옆에 상징적으로 소금 기둥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소금 기둥이요? 네. 소금 기둥이 뭘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 에펠탑. 에펠탑 뭐지? 에펠탑은 소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탑. 아니에요. 네? 그 바벨탑 말고. 네. 그러니까 바벨탑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 소돔과 고모라. 해서 그 그러니까 룻이 소돔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다툰 룻이 소돔으로 가고 거기가 너무 엉망이라 가지고 싹 다 망하잖아요. 싹 다 망하는데 근데 이제 룻하고 룻의 가족은 살려주기로 했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조건이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러니까 싹 다 내려두고 빠져나와라 거기를. 그렇게 하고 이제 룻과 룻의 아내가 빠져나가는데 룻의 아내가 그만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죠. 뒤를 돌아본 순간 소금 기둥이 됐다는 전설이 존재하죠. 지금 약간 에펠탑 때문에 정신이 이렇게 멍청했다. 에펠탑에서 바벨탑으로 갔다가 그래서 그 대마의 금강에 이제 소금 기둥이 존재하는데 그게 이제 아마 룻의 아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쾌락을 추구하던 그런 것을 이제 거기에다가 묘사해 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거기에 이제 소금 기둥이 하나 딱 존재를 하죠. 탐욕과 그 세상 것에 미련을 가진 것에 대한 상징으로 그렇게 배치를 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사총사가 거기 갔으니까 대마의 금강에 갔으니까 아마 뭐 사지가 성화하지는 않았겠죠. 그 후에 뭔가 어디 하나는 이제 불구가 돼서 있었겠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이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점이 대형 교회가 된 시점이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켜지면서 그리고 건축하고 뭔가 이제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대요. 그래서 RUTC 짓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모으는 게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뭔가 대형 교회가 되고 사업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돈이 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건축 하나를 하려고 해도 뭐 계약 들어가고 뭐 막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막 어떤 업체랑 계약할 것인가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후에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거기에 막 몇 억씩 되는 돈이, 막 몇백억씩 되는 돈이 막 계속 이렇게 오가게끔 되거든요. 지금도 237센터 보면은 막 계속 매주 막 몇 억씩 이렇게 헌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와 저걸 가지고 우리는 237센터를 정말 세울 수 있어 라고 순수하게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일을 담당하거나 또는 그 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도 너 어디로 가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끔 될 것인가, 그런 질문에 빠지게끔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사총사들은 그걸로 한탕 해먹으려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다락방 안에 존재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도 저기 좀 빌붙어가지고 뭐 좀 눈먼 돈 좀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기 돈이 모이네, 사람이 모이네, 그러면 뭐 좀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으로 모인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크리스천을 보고는 아, 별 볼 일 없네 라고 생각하고 대마의 금강으로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그 교회 안에 이득을 보고 오는 사람들, 신앙과 이득을 결부시키는 사람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가장 지혜로운 대처는 무엇인가? 저는 그거를 좀 질문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저는 아직 뭐 경제 활동도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장로님 왜 그런 건축이나 그런 거 하면은 이제 장로님들끼리 이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공회를 하죠. 저희는 거기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다 보니까 참 잘 모르겠네. 그런데 나중에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중직이 될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점점 계속 그 교회 일에 하나씩 하나씩 헌신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 흐름을 타는 과정 중에는 반드시 그걸 겪게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가장 상처받는 순간이 그 순간이에요. 그 렘넌트들이 아직 그런 게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어른들이 왠지 이득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저걸 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때, 자린고비 같은 모습을 보일 때, 물탄 무력의 모습을 보일 때,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제일 상처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신앙의 결과가 저건가?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결국에는 내 입속은 내가 차려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그런 시험을 들게끔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가히 되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랩런트 때부터 어른들이 될 때까지 계속 겪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거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거죠. 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쨌든 경제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설령 돈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건축이나 그런 게 돈으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돈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돈보다는 믿음이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하지만 어쨌든 돈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의견 차이는 생길 수밖에 없다. 그 의견 차이는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의견 차이는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그리고 그 의견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물탄 무력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런 그걸 내세우는 거라면은,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되게 소중하게 쓰시겠죠. 그거는 당연히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물탄 무력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쓰시겠죠. 그 과정이 되게 힘들 뿐 필요에 따라 쓰시긴 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 크리스천은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반박했는지 알려줄게요. 네. 크리스천은 말씀으로 반박을 했어요. 말씀으로 반박을 하면서 그 예를 하나 들었어요. 그리고 대놓고 이놈들한테 얘기를 했죠. 이 사총사한테 이 유다 같은 놈이라고 얘기했죠.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다는 항상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와중에도 자신의 회계 장부를 더 걱정했던 사람인 거죠. 자신에게 들어오는 이득과 이걸 항상 더 걱정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몰랐던 거죠. 몰랐던 거고, 그리고 그 유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천성에 가는 게 아니다 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주를 퍼붓죠. 이 지옥의 갈놈들하고 이 지옥의 갈놈들이라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물리치죠. 그 이게 되게 좀 크리스천이 한 행동 말이 되게 이 타이밍이 엄청 격해요. 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방식이 되게 거칠어요. 되게 터프하고 거칠어요. 저 보고 좀 느낀 게 적어도 물질적인 부분이 결릴 때 그 순간에는 우리가 강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말씀으로 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든지 간에 그게 이게 제 의견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얘기하고 말씀 기준으로 정당하게 강하게 얘기를 해야지 아닌 사람들은 떨어지고 맞는 사람들은 남는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걸 일부러 강하게 뭐 욕을 하라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그 여기에 대해서는 나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무력이 아니라 진짜로 정당하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천의 모든 대사 중에서 악마랑 싸울 때도 이렇게 하진 않는데 이 사총사를 물리칠 때 제 생각에는 이 사총사를 물리칠 때 제일 말이 거칠게 나와요. 아무래도 돈이 돈이기 때문에 돈이고 제일 좀 우리한테 유혹을 주기 쉬운 맞아요.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뭐 그거 아니 그러니까 돈 같은 거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라는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에 존재할 수 없거든요. 당연히 필요하고 항상 걸리고 그리고 전도를 하려도 돈이 필요하고 선교를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해요. 그 건축을 하려도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다 존재하잖아요. 11조 모든 것이 다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론 쓰려고 하니까 존재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 하다 보면은 그 돈에 또 묶인다는 거죠. 결국에는 돈 없이는 안 되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돈 중심으로 굴러가게끔 되는 그런 게 이제 생기게끔 되는 거죠. 이게 교회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진짜 축복을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되게 좀 그 축복의 겉모습만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에는 거기에 매이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악마 그 이상의 놈들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유혹하는 그거보다 제일 확실하고 제일 우리 삶에 가까이 와닿는 그런 유혹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만큼은 무려 사총사가 등장하잖아요. 엄청 무려 사총사. 뭐 그 아까 그 뭐 그러니까 순진 나태 교만 얘네는 삼총사였는데 삼총사였고 그리고 금방 뭐 이렇게 사라지는데 얘네 사총사는 진짜 시끄러워요. 정말 정말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이 그 이 순례 길에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언약의 여정에서도 충분히 만나게 될 존재들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우리의 포럼은 어떨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네요. 네. 뭔가 조금 뭔가 선뜻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 상황이 됐으면은 어떨까? 저도 자신 있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어렵고 그리고 그 생각 해봤거든요. 만약에 내가 돈을 받고 방송한다면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에서 자본주의가 흘러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요즘 그런 잔업계라는 말 있잖아요. 잔업계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그럴 가능성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순간 드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나중에는 만약에 이 방송이 계속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규모를 갖추게 되고 진짜 플랫폼이 된다 그런 가정하에서는 자본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때부터는 게스트를 모시려고 해도 진짜로 뭐 목사님들을 모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페이가 필요하고 사례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게 뭘 하려고 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썸탐 굿즈를 만들 수도 있고 그거 실제로 뭐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썸탐 노트 그거를 그냥 진짜 노트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좀 그 이 느낌을 계속 이 영적인 그걸 나눌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레버리지 단계에 있는 거. 그렇죠. 레버리지 단계에 있는 거죠. 그럼 그 단계가 됐을 때 나는 돈을 다루는 법을 몰랐는데 그러면은 그게 나한테 갖춰졌을 때 나는 영적인 그릇이 갖춰져 있는가? 그거를 수용하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이 갖춰져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끔 되더라고요. 과연 지금 내가 없는 상태에서 없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지금 이 순간을 내가 기억할 수 있을까? 유튜브에 기록이 뻔히 돼 있는데 내가 그거를 그 마음 그대로 기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저는 했던 거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는가? 만약에 혹시 구독자가 늘어나고 하면은 수익 창출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할 거예요. 네, 할 거예요. 저는 그 애초에 얘기했어요. 아, 비영이 아니라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영리를 추구할 거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들은 것 같은데? 예, 네, 저 영리를 추구할 거예요.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 카테고리에서 제가 비영리 사회운동 이런 거 안 적어놓는 이유가 있어요. 영리를 추구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업이 되면은 사업을 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된다면은 돈,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할 거예요. 그거는 돈을 바라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실제로 돈이 흘러 들어오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만약에 여기에 정말 함께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열정 페이만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는 열정 페이죠. 네. 저는 뭐 열정 페이고 그리고 열정 페이는 좀 말이 그러니까. 헌신으로 하죠. 헌신. 그죠, 헌신이죠. 저는 지금 그러니까 순수 헌신 그리고 뭐 미술 감독님도 순수 헌신 어떻게 보면 K님도 헌신 이런 상황인데 근데 사실은 이건 약간 기형적인 구조거든요. 지금 우리가 뭔가 그러니까 다른 걸 얻으니까 다른 힘을 얻으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는 다른 힘을 얻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가는 주어지는 게 맞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 플랫폼으로 모시고 이런 단계가 될 때 그 이거 갖다가 헌신 하나로만 때울 수 있는 단계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구독자가 늘어나고 실제로 그 구독자가 늘어나면은 그러면은 늘어난 구독자만큼 저는 퀄리티를 높여야 돼요. 어디까지나 언제까지나 아 무편집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못해요. 그러면은 막 조금 더 이렇게 듣기 좋게 네. 막 잘라내고 이런 걸 편집할 사람이 필요해지죠. 왜냐면 내가 그걸 못하니까 센스 있게 편집해주고 듣기 편하게 막 1시간 40분짜리 방송을 조금 더 듣기 좋게 막 이렇게 조립해주고 막 이렇게 비주얼라이징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필요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거는 비용을 주고 모셔야죠. 우리가 그 당연히 믿음으로 포럼하고 이런 사이지만 그렇다고 믿음 있으니까 공짜로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믿음 있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강요할 수 없거든요. 이게 지속이 되려면은 당연히 규모를 갖추고 자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보장해 줄 테니까 우리 함께 믿음으로 도전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그 시간을 써준 것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렘넌트 보이스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 기도해야죠. 당연히 이게 지속되려면은 그런 마음가짐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비영리로 그냥 순수하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순수하게 항상 하겠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항상 하는데 근데 이게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시점이 됐을 때 그러면 1차적으로 돈을 주게 될 때 그때 내 마음속에는 어떤 사탄 마귀들이 어떤 사탄 마귀들이 어떤 마음을 나한테 던져줄 거냐 이거예요. 야, 너가 그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는 이런 단계가 됐잖아. 너가 그동안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 돼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보상을 추구하고 이 믿음, 헌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럴 때 영적으로 어떻게 싸우냐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유다 얘기를 들면서 그거를 물리쳤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 구절은 조금 인간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 조금 더 근본적인 구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그 역대상 제가 붙잡은 구절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싹 맞춰놓고 하나님께서 준 걸로 내가 하나님께 되돌려드릴 뿐이다 라고 고백한 구절이에요. 거기서 저는 조금 답을 구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응답의 자리에 섰을 때 저걸 고백할 수 있으면은 그런 믿음이면은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으려면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게 먼저다. 사망의 굴자기를 빠져나가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게 먼저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예시들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진짜 그 렘넌트들한테 순진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예시를 들어가면서 그 앞으로 만날 상황에 대한 인턴십을 해주고 그리고 그거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미리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반드시 겪게 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전도 운동도 점점 큰 사업이 돼가기 때문에 이 사총사 같은 놈들이 교회 안팎에서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 믿음 있는 척하긴 되게 쉬우니까 그래 놓고 아 근데요 라고 이번에 그 알리트시 듣는 거 그거 어느 한 부분만 나한테 맡겨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야단 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순진하게 안 들어와요. 막 주변 사람도 꼬셔서 들어오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K님이 그거를 관리하는 입장이에요. 총괄하는 입장인데 K님한테 직접 그렇게 안 와요. 뭐 그 직접 막 아, 저한테 좀 맡겨주시면 안 될까? 이러면 너무 속보이니까 바로 아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을 꼬셔요. 아, 뭐 난 거기에 헌신할 마음이 있는데 아, 뭐 시켜주면 할 마음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니 그런 거는 어디서 배워서 오는지 학원도 없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각종 삶의 전략들이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로비를 하려고 하고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전략을 쓰려고 하고 이러면은 그거를 렘넌트들이 모를 것 같죠. 제가 렘넌트 때 다 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렘넌트들한테 무엇이 들어가냐는 거죠. 그 순간 그걸 바라본 렘넌트들한테 무엇이 들어가냐는 거죠. 이거는 억지로 도덕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순간에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그걸 넘어서는 것에 있다라는 거를 중직자분들이 보여줄 필요는 반드시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쓰신다면은 그 준비가 됐을 때 아, 랩런트들 앞에서 진짜 부끄럽지 않게 사총사 같은 짓이 아닌 당당한 그걸 할 수 있을 때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세우시지 않겠느냐 라는 게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케이님도 중직자가 될 거잖아요. 네.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어쩌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총사 때문에 아, 그놈의 사총사 그러니까 이 사총사랑 싸우는 과정이 저는 아볼론과 싸우는 과정보다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볼론은 그냥 악마니까 네. 사탄 막이니까 그냥 사실 그리스도 힘으로 이기면 돼요. 근데 얘네들은 사람이잖아요. 네.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대하나 라는 건데 복음에 대한 일 그리고 그 복음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일에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거기서 저도 중직자가 될 거니까 그리고 저도 교회를 세울 거니까 그리고 저도 이 방송을 플랫폼으로 더 키울 거고 제가 경제 축복을 받을 거고 그리고 제가 경제 축복 받는 모든 걸 갖다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것이다 라고 매우 배고프던 시절에 고백했으니까 배부른 시절에 배고플 때 한 그 고백을 절대 잊지 말기를 계속 기도하는 중인 거죠. 응답의 시간은 멀지 않았다. 근데 절대 응답이 왔을 때 지금 하는 이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걸 간절하게 머릿속에 잡고 있어요. 그리고 제 속에 속물근성과 거지근성이 있는 걸 어쩔 수 없이 발견하고 계속 그리스도로 결박해 나가고 있죠. 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했던 어떤 말이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썰을 푸나요? 아니, 그 약간 렘넌트들이 이제 자신의 그런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어른들 이렇게 앉아 계시고 밖에 나가서 이제 파워포인트 아니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저도 모르게 한 말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이제 미래 막 그런 걸 얘기하면서 제가 정말 이 교회에서 가장 헌금 많이 하는 렘넌트가 되겠다. 아멘. 이렇게 했는데 한 몇 년이 흐르고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네가 그 헌금을 가장 제일 많이 하기로 하지 않았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막 이러면서 전도자의 마음에 한번 각인된 거는 반드시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잊으실 것 같아. 나중에 케이님 그때 잘 부탁해요. 내가 사총사가 또 되고 있어. 그렇게 이 입속을 차리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케이님 그 도토리했던 그거 잊지 않겠죠? 저를 기억하시겠죠? 저의 대본에는 그 말이 없었거든요. 아. 근데 그 올라가니까 그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네. 저도 모르게 그만. 그 교회가 몇 명 정도 되나요? 꽤 많은 편이죠. 꽤 많은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금하는 한 중 정도? 중형 교회 정도. 나중에 랩런트 보이스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케이님이 스폰해 주시면 되겠네. 나중에 또 입속 챙기고 있어. 진짜. 근데 저도 그 얘기 듣고 생각났는데 저도 뜻밖의 얘기를 했던 적이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있던 것 같아요. 뭐 지난주에 그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막 그런 시리즈 말고도 케이닝 같은 그런 그 지르기 그거를 나도 모르게 했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 있는데 한 번은 제가 과학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제일 큰 연구 재단 있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큰 건 아닌데. 그래도 되게 좀 저력 있는 그런 연구재단이 있어요. 노벨상이 몇 명이나 나오고 그런 연구재단이 있는데 그 연구재단을 바라보면 그 연구재단의 포스터를 제가 보면서 초대형 포스터를 제가 딱 보면서 제가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혼자 그러니까 사람들 그냥 지나다니는 곳인데 제가 육성으로 말했어요. 속마음인데 그게 그냥 툭 하고 나올 때 있잖아요. 입으로 아 하나님 저거 제 겁니다라고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서 잊히지가 않아요. 하나님 저거 제 겁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지금 제 삶은 거기서 많이 멀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기도 제목은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어요. 어떻게? 어떤 수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해외 현장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교회 규모가 크지가 않죠. 우리 지교의 규모가 뭐 그렇게 크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걸 선포했어요. 그 이제 해외 집회 때 제가 앞에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자신을 소개하고 나는 어디 어디에 누구다 라고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툭 하고 질러버린 말이 지금은 이 현장에서 내가 되게 외롭게 있지만은 내가 이 현장을 떠나기 전에 이 현장에 이 집회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와 저는 그거를 얘기해놓고 까먹었었는데 아차. 근데 목사님이 기억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기억을 하셔가지고 중간중간 리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상황은 그러니까 뭐 그 집회는 둘째치고 내가 이 현장에 있을 수 있나? 이것도 사실 긴가민가 해요. 그러니까 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막 의심도 되고 그런데 근데 그거는 기도 제목은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항상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규모가 적은 거지 우리 교회가 헌금 안 하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속 여기 안에서 경제도 돌아가고 사실 교회 규모가 작은 거지 안에 모든 부서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가족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찬양, 뭐 반주, 뭐 통역, 뭐 주보, 뭐 심지어 이 도토리까지.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할 수 없는 뭐 디자인 팀도 있죠. 우리 교회는 다른 데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다 돌아가는 교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생각했던 그거랑은 다를지라도 그거랑 약간 이루어지는 방향은 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진짜 이걸 어떻게 이루실까? 그거를 그게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지금 상황일 때 더 생각나고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과 다를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게 될 것인가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 언약을 폐기하고 아, 하나님 그때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라고 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 쏘리 이렇게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그거를 기억하고 기도하게 될 것인지 그거를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는 기도는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직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안 날 뿐 견적이 안 날 뿐이지 기도는 해요. 케이님도 저도 오늘부터 기도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금하는 자가 대부분 어때요? 여기는 경쟁률이 작아요. 일단 여기서 2부 리그를 뚫은 다음에 2부 리그를 뚫은 다음에 이제 큰 교회 가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거 어때요? 작은 단계부터. 작은 단계부터 여기서 일단 가장 많이 헌금하는 자가 된 다음에 저는 우리 지교에서 가장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자린고비가 튀어나오면서 자린고비가 튀어나오면서 저를 유혹하고 있는 우리 한번 헌금 배틀 한번 해보자. 케인과 저 한번 헌금 배틀 한번 신나게 해보고 누가 더 응답받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경쟁을 해보면 어떨까요? 두 가지 똑같은 언약이 충돌했을 때 헌금은 케인님한테 줬으니까 헌금은 케인님한테 응답하고 그리고 집회는 나한테 주셨으니까 집회는 나한테 응답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전혀 상반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대로 됐죠. 아, 아무튼 하나님은 저희를 통해서는 이 사총사를 물리칠 그런 언약을 주신 줄로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뭐 언약을 괜히 주지 않겠죠. 그리고 그럼 적어도 그러니까 저희들의 삶 속에서 뒤에 오는 랩런트들한테 부끄러운 그 보기 부끄러운 그런 그 행동과 마음가짐이 안에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저한테는 솔직히 있었지만 그런 게 있었지만 그거를 넘어서는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크리스천이 만난 사람 중에는 그 외에도 절망과 의심도 있어요. 절망과 의심은 부부예요. 둘이 세트예요, 세트. 절망이 남편이고 의심이 아내예요. 둘이 그래서 절망이 이제 되게 거인 남편이고 의심은 되게 얍삽한 아내예요. 그래서 그 이 절망과 의심도 이제 물리치고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천성을 향해서 결국에는 올라가게 되는 그게 바로 천로역정의 이야기입니다. 네, 크리스천이란 사람은 그런 각각의 사람들을 단계 단계에서 만났지만 네. 사실 진짜 저희 삶에서 그냥 하루에 다 만날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냥 진짜 하루에 그냥 다 만나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패키지죠. 패키지. 풀 패키지죠. 우리 삶은 모든 그런 걱정과 염려.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소설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일상과 똑같이 구현을 하진 못했겠죠. 근데 그 속성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 갈등 요소들 중에서 제일 극적인 것 같다가 이렇게 출연해서 잘 묘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다 만나죠. 언약의 여정 안에서는 이거를 뭐 순서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게 책을 읽어도 순서가 헷갈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는 순서대로 만나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그냥 매일 그냥 돌아가면서 계속 막 절망, 의심, 막 뭐 나약함, 뭐 막 그 수다스러운 막 그 속물들 막 다 만나게 되니까 제 마음 속에서 막 진짜 이 수많은 캐릭터들이 다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에 이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누렸는지 그거를 이렇게 한 번쯤 질문해보게 된다는 거죠. 이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더 잘 질문하게 된 것 같아요. 실제랑 똑같진 않죠. 똑같진 않은데 되게 흡사하죠. 네. 근데 이제 좀 그냥 마지막 단계에서 그냥 한 가지 원래 했던 질문은 그거였잖아요. 전도자의 삶은 우리는 어떻게 누릴 것인가. 여기서 나오는 전도자의 삶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전도자의 삶.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 쓰여진 책이고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필독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소설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적인 한계 때문에 이 크리스천의 행위, 크리스천의 대처, 크리스천의 믿음에 따라 가지고 얘기가 전개되는 것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그걸 이렇게 강권적으로 끌어내는 전도자라는 존재가 있고 이제 그리고 십자가라는 그게 있고 다 내러티브가 다 존재하긴 하지만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부분이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뭐 소설이니까 좀 어쩔 수 없긴 한데 근데 그대로 적용하기엔 약간 좀 걸러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크리스천처럼 이렇게 걸어가려고 해도 이게 중간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물론 크리스천도 중간에 잠깐 유혹에 시달리긴 해요. 중간에 엉뚱한 길로 가긴 하는데 근데 이제 좀 그 실제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묘사하고 비유일 뿐이고 실제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데에는 조금 더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저는 좀 더 생각을 하게끔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는 이런 명확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족, 정말 사랑하는 친구, 정말 사랑하는 교회분들, 정말 현장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이 다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존재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적용되는 오직 그리스도,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거를 좀 조금 더 깊이 포럼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이 책을 통해서 붙잡았네요. 질문 끝인가요? 네. 질문도 끝이고 방송도 끝나야 돼요.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뭐 여러 가지 사람도 만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해서 뭐 죽는다거나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저희가 설령 좀 그 사람들의 이제 휘둘릴 수 있고 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저는 이 책하고 저희하고 삶의 다른 점은 뭔가 그래도 괜찮다. 그렇죠. 빠져도 괜찮다. 거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거를 마지막에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저도 그렇게 붙잡았던 것 같아요. 크리스천이 붙잡았던 그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의 언약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런 상황 직전까지 갔으면은 전도자가 나타나서 구해줬겠죠. 그 우리 삶은 절대 그 직전까지 갈 수는 있어도 절대 거기에 빠질 수 없다. 그렇게 정해진 삶이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천성으로 꾸준히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다. 그거를 기억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그걸 이제 걸어가자라는 것도 사실 행위고 걸어가게끔 돼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인 거죠. 중간에 잠깐 이렇게 헤매는 것도 언약의 여정의 일부고 증거의 일부인 거죠. 그래 봐야지 알 수 있으니까 야 거기 가면 안 돼. 애초에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삶을 굳이 뭐 그런 삶도 필요하지만 그런 삶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세상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그런 아픔도 필요하고 절망도 때로는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체험해 보는 것도 사실은 필요할 수 있겠죠. 바울도 불신자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그냥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크리스천이 천성에 도착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거. 사실은 크리스천이 더 큰 사역은 자기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건져내는 데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전도자가 했던 그 역할을 이제 크리스천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또 다른 전도자가 되어서 또 다른 이벤젤리스트가 되어서 멸망의 성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이렇게 건져내는 역할을 하고 중간중간 언약의 여정 때 힘들어하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중간중간 정말 필요할 때 나타나서 포럼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부족한 느낌? 그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세계 복음화 그 구원 사역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이게 한 사람의 전도자의 삶에 좀 치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좀 분산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런 부분은 다루지 못한 부분이 성도의 마지막 축복 그거를 다루지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쉽다. 약간 3부를 적어서 한번 적어보세요. 3부를 써서 보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좀 아쉬운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물론 2부에 들어가면은 크리스천이 걸어왔던 길들이 기념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크리스천은 어떤 뭐 행동을 했으면 이런 식으로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념비적인 축복 이거는 제대로 다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좀 아쉬운 생각이 들죠. 그게 그냥 기념비로만 남아있고 어떤 실제로 조금 더 능동적인 구원사역 이거를 비춰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충분히 다룰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서 그 부분을 존 버녀는 좀 모르지 않았을까 이 책이 안 팔릴 거라 생각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끔 되네요. 그거는 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꼭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 라고 저는 추천을 하고 싶네요. 아무튼 네. 아, 대본 없이 시작한 이야기 끝도 없이 떠들었는데 케이님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는 저희가 항상 뭔가 어떤 책에서 얘기를 하다가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조금 다른 쪽으로 약간 빠질 때가 있잖아요. 네. 오늘은 약간 경제 부분이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 아니에요. 저도요. 저도 이 4인방 얘기를 그렇게 깊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끌어올라서 결국 돈에 대한 그런 저희의 그런 마음이 없던 포럼도 있었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중직자가 되기 전까지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부터 네 저도 사실 그걸 붙잡았고요 그 뭐 경제 이야기 포함해가지고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이제 되게 좀 이 책의 내용 중간중간에 너무 그 캐릭터들이 많으니까 중간중간 되게 세어서 포럼할 만한 부분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철로역정 포럼은 기독교인이 포럼을 하면은 진짜 한 달 걸려도 할 수 있어요. 한 달을 줘도 하나하나 다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책이 담고 있는 의미가 진짜 많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좀 그 나름 이 안에서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부분들을 포럼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요.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되짚어봤다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또 K님의 또 기도 제목을 확인을 했으니까 그 교회에서 가장 헌금 많이 하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를 하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옮기긴 했는데 그 옮긴 교회는 더 엄청나서 옮긴 교회가 더 커요. 그냥 큰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이 마이너 리그를 먼저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위 리그에 올라가야 됩니다. 너무 지금 단계적으로 언약을 이뤄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교회 규모에 상관없이 그 내 교회에서 내가 가장 많이 헌금하는 자가 되겠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겠다. 그 결단은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게 보실 것 같아요.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농담으로 듣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기대를 해보게 되고 나중엔 도토리에 모시려면 아주 그 기대하겠습니다. 귀부인이 돼서 오시는 거 아닌지 사인을 미리 해놔야 되는 거 아닌지 네, 사인을 미리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때가 되더라도 이 도토리를 함께했던 이 기억은 절대 잊지 마시고요. 유튜브에 박제가 돼 있으니까 절대 팟캐스트에 박제가 돼 있으니까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 한번 나중에 그때 되면 이제 스폰을 스폰 지원 스폰을 제가 언약적인 관점에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미래의 스폰을 얻은 의미에서 아주 소중한 방송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계약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두 계약이지만 유튜브에 영원히 박제되는 그 계약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케인이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오늘 네. 방송 마칠까 하는데요. 어떤가요?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아이폰 있으신 분들은 팟캐스트로도 많은 시청 그리고 시청도 감사하지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의 경제 축복을 대놓고 그건 농담이었고요. 아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해주세요. 네. 아 뭐 이왕 얘기 나온 거 해야지. 네. 저희 채널을 위해 많은 기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유튜브엔 공식이 있죠. 구독자 이퀄 돈이죠. 근데 사실 그거를 바라보고 할 때는 그게 절대 응답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왜 필요한지 인지를 하고 왜 필요한지 인지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왜 주셨는지 인지를 하는 상태에서 언약을 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빛의 경제도 채워주시지 않겠나 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 방송이 돈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돈이 필요 없는 방송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은데, 근데 나중에는 필요할 거예요. 나중에는 플랫폼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요라는 게 존재할 거예요. 그때 됐을 때 진짜로 언역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뭐 반년 뒤일 수도 있고요. 1, 2월 뒤일 수도 있고요. 정말로 그냥 뜻밖의 그냥 어느 순간 불현듯 찾아오게 되는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때가 됐을 때 먼저 우리들이 복음으로 바로 서고 진짜로 맨 처음 방송했던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오늘도 방송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은 네. 그 다음 주에는 저희가 녹음을 못하거든요. 그 다음 주에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주에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죠. 제가 여행에 가가지고 사실 그 다음 주도 확정은 안 돼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 도토리가 그러면 오늘로 마지막이 되는 거냐라는 엄청난 아니죠. 이제 휴가 도토리 휴가죠. 그렇죠. 도토리 휴가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동안 이제 램디랑 케이가 함께하는 도토리는 조금 오랜 시간 이렇게 휴식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한 적으면 2주에서부터 좀 많으면 조금 더 오랜 시간 휴식기를 맞이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도토리라는 방송을 쓰시면서 그 주셨던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뭐라고 정리해야 되지? 갑자기 이게 종방 분위기가 되네. 그러니까 그 종방 아니에요. 이거 그냥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입니다. 웃으면서 얘기를 하죠.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인데. 근데 이제 그동안 저희가 도토리에서 했던 내용도 한번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출발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또 한번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도토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포럼을 담는 수준이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마음과 영혼의 양식 도토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